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매주 목요일 시를 잊은 여러분께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을 선물해드리는 여기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어느새 2022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됐는데요. 올해가 끝나가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연말 모임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12월이 잔뜩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12월 특유의 그 연말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길거리에 반짝이는 전구들과 울려 퍼지는 캐롤이 연말의 로맨틱한 느낌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예쁘게 꾸며진 트리와 전등 등을 보면 왠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가 들기도 하고요. 이런 기대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겠죠? 12월에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로 눈인데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내렸어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한방눈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엊그제인 화요일 밤에 살짝 눈이 왔다고 하던데 저는 방 안에만 있느라 눈 내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답니다. 첫눈은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첫눈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김수영 시인의 눈을 준비했는데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바로 낭송해 드릴게요. 우리 비록 첫눈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귀로라도 담아보아요. 엑소의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예,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 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가득한 거리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I hate that I remember. I wish I could forget what you did last December. You left my heart a mess. But your blood. 아리아나 그란데의 Last Christmas.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Thought we belonged together, at least that's what you said. I should've known better, you broke my heart again. Boy, you blew it, how could you do it? . 소개해드릴 시인은 김수영 시인입니다. 국어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시인일 텐데요. 우리 같이 김수영 시인과 그의 작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김수영 시인의 초기 작품들을 살펴보면 도시생활의 어려움과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모더니즘적인 시가 많은데요. 그런데 4.19 혁명 이후 그의 시는 모더니즘을 벗어나 저항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김수영 시인께서는 4.19 혁명 이후 억압받는 지식인과 자유를 노래하는 시들을 많이 창작하셨는데 담백한 시어들로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 큰 특징이랍니다. 김수영 시인 본인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시어는 평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평범한 시어이기 때문에 저항 의지가 더 돋보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항 의지를 풀이나 폭포 같은 맑고 순수해 보이는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강렬한 의지와 결의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저항시는 꼭 격렬하고 거친 시어들로 표현해야 그 의지가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담백하고 평범한 시어들도 강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시 눈은 과연 김수영 시인의 초기 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후기의 저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우리 함께 확인해 봐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Feeling.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마침 눈이 내려. Now it'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보여. 같은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먼저 교과서에서는 오늘의 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볼까요? 교과서에서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추구와 부정적 현실 극복의 의지를 주제로 한 자유시로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인 젊은 시인이 기침을 통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설명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불순물을 뱉어내는 행위인 기침을 불의를 뱉어내는 정화 행위이며 화자는 기침을 하자라는 청유문을 통해 정화행위를 촉구한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구가 기침이라는 작은 행위라도 하자 하는 의미로 느껴졌답니다. 기침은 작은 행위지만 이 작은 행위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언젠가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현실 속에서 불의에 맞서기 위해 조금이나마 용기 내 정의를 실현해보자 라는 의미로 느껴졌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작은 행위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너무 크고 많은 일들이 닥쳐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침 같은 작은 행위라도 한번 시도해봐요. 이 기침이 언젠가는 큰 바람이 돼 일을 해결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겁먹지 말고 작은 행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봐요. 다비치의 화이트. 우리 그때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커져버린 사랑일 거야. 겨울 내내 너를 생각하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입혀줄 거야.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어울려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 들려오는 노래 소리들 시절. 오늘의 코너는 시가 작성된 시기의 시대상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의 시절입니다. 그럼 우리 김수영 시인의 눈이 제작됐던 시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요? 김수영 시인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세 편의 시를 쓰셨는데요. 그 세 편의 시 중 오늘 소개해드린 눈은 1956년에 창작된 시로 김수영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1950년대는 대통령직을 연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 제안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다시 시를 읽어보면 김수영 시인의 눈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니 이 시가 더 잘 이해되지 않나요? 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첫 단추랍니다. 크리스마스 back again. 왜 또 겨울? 가을은 겨우 넘겼는데. 크리스마스 back again. B2B의 울어도 돼. 왜 또 나를 외롭게 겨우 버텼는데. 추운 겨울에 굳이 흰 눈이 와야 했는지. 많고 많은 계절 중에 왜 겨울인 건지. 사랑하던 말들과 다들 주인의 살림에 하다가들 그날만 되면 모두들 Christmas back and one. 어딜 가도 커피 나만 외로워 죽겠지. 혼자 먹는 와플 또 왜 이리 맛없는지. 나만 혼자 Merry Christmas. 무너진 마음 Don't let it snow. 그냥 지나갔죠. Christmas back and one.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외로워 죽겠지.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다 만나는지. 나만 혼자 외로운 Christmas. 눈 오지 마 Don't let it snow. 그냥 한 번만 딱 지나갔죠. 내가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도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에스지 워너비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One Step Love. 처럼 내려와서 소복이 쌓이는 눈. 사실 오늘이 시를 읽는 그대에게 마지막 방송인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를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시를 더 사랑하고 시와 더 친해지시는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 우리 가끔 마음이 외로울 때, 머리가 복잡할 때, 괜히 울적한 생각이 들 때 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시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 시를 찾아도 좋고요. 시가 여러분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줄 거랍니다. 우리 모두가 문학과 시를 사랑하길 바라며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문예인,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비에스.